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수상으로 선고된 샤히드 하칸 아바시에게 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 용호 외무상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하와자 무함마드 아시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